수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 말 없이 가는 길을 미워도 다시 한 번 아 여자의 숙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람의 길이기에 울면서 돌아설 때 미워도 다시 한 번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며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아 그대 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